안녕하세요. 정오가 되면 항상 새로운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오는 레이첼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방송 아하 정오의 만나요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하 정오의 만나요 방송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주제별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고민과 사연을 함께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월요일은 각종 나물 이야기와 신앙상담 시간을 가져보고요. 화요일은 가정, 부부, 가족 상담을 받게 됩니다. 수요일은 법률, 부동산, 이민의 상담 날인데요. 아, 오늘이 수요일이네요. 목요일은 유학 교육 상담의 날입니다. 금요일은 건강, 의학 상담을 나누는 날이기도 하지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정오가 되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레이첼과 새로운 지식,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아하정오의 만나요를 이렇게 참여하시면 되는데요. SPM 방송국 웹사이트 www.spmtv.kr에 접속하셔서 아하정오의 만나요를 선택하신 후에 청취자 게시판이나 사연 편지함에 궁금하신 글을 남겨주시거나 이메일 spmtv@spmtv.kr 또는 카톡 아이디 spmtv로 글을 보내주시면은 전문가분들과 함께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아, 청취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릴게요. 음악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수요일이에요. 아, 정말 일주일에 정중앙을 달려가고 있는데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정말 건강한 수요일 맞이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남과 크고 작은 일들에서 부딪히는 일들이 참 많은데요. 그런 후에 또 뒤늦게 후회하고는 마음 아파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대부분이 내 자신의 이기적인 생각과 옹졸한 생각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곤 하지요. 만일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생각해보고 서로 득이 되고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적극적으로 찾아보았더라면은 정말 이런 일은 잘 일어나지 않을 텐데요. 항상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해본다는 역지사지 이 단어를 여러분들께서 생각해보시고 아, 좀 더 마음 넓은 우리 수요일을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YSN 로열스 남영수 변호사님 모시고 여러분들의 이제 비즈니스 과정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궁금하신 사항을 받아볼 텐데요. 오늘은 또 다른 분이 한 분 나와주셨어요. 빈규용 셰프님이 나와주셨는데 지방에서 실제로 이 셰프로 일을 하고 계신 분이시라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함께 나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두 미남을 제가 만나 뵈니까 마음이 너무너무 좋은데요. 어떻게 건강하게 잘 지내셨나요? 예,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네.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아, 오늘은 비즈니스 매매에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남영수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실 건데 굉장히 비즈니스 관심이 많잖아요. 많은 분들이요. 네. 네네. 그래서 비즈니스 매매가 진짜 무엇인지 네. 예, 말씀해 주시면은 네. 또 열심히 한번 같이 청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비즈니스 매매라는 게요.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간단하면 간단하고 복잡하면 복잡한 것 중에 하나인데요. 한국에서 이미 다들 경험이 있으세요. 한국에서 다 경험이 있으신데, 뉴질랜드에 오면은 이제 좀 다 당황하시고, 이제 다른 법제에 이제 적응을 잘 못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이제 그렇죠. 50대쯤 되면은 이제 은퇴하셔가지고 퇴직금 받아서 이제 통닭집 차리고요. 통닭집을 차리는 거는 비즈니스를 셋업을 하는 거고요. 네. 장사가 잘 안 되는 통닭집을 인수하는 거는 비즈니스 인수예요. 뉴질랜드에도 이제 뭐 비슷한 양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비즈니스 매매라는 게 사실은 이제 두 가지의 법률적인 자문이 필요한 영역이 있습니다. 네. 비즈니스를 넘길 때 이제 채트리라 그래서 기구들이나 이제 이런 걸 넘기게 되죠. 기구나 시설들을 넘기게 되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또 영업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권리금. 그러니까 영업에 대한 권리를 넘기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부분은 큰 부분이 아니에요. 사실 비즈니스 매매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이거는 계약으로 봤을 때 가장 심플한 형태 중에 하나인 게 집 같은 경우는 넘길 때 돈 주고 집 가져오면 되는 게 아니라 이제 등기라는 절차가 필요하거든요. 네. 근데 물건이라든지 권리는 그냥 돈 받고 그냥 넘겨주면 끝입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비즈니스 매매는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해요. 이 부분까지는. 내가 시설을 들여서 예를 들어서 뭐 부엌 시설을 하는데 10만 불이 들었고 그다음에 뭐 의자, 뭐 책상, 뭐 등등등을 그러니까 책상이 아니에요. 의자, 테이블, 뭐 숟가락, 젓가락, 그다음에 주방기구들 뭐 부엌 시설에서 10만 불이 들었는데 가게가 목이 좋아가지고 장사가 너무 잘 되는 거죠. 그러면은 뭐 채틀 비용은 10만 불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권리금 90만 불이 돼서 총 비즈니스 매매가 100만 불이 될 수도 있어요. 네. 자, 그런데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물건은 그냥 돈 받고 넘기면 끝이고 영업권은 그냥 돈 받고 그것도 넘기면 끝이에요. 네. 근데 도대체 변호사가 왜 필요하고 에이전트가 왜 필요한지 이제 이런 궁금증이 생기실 수가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변호사님. 네. 이게 변호사의 정말 역할이 무엇인지 궁금해지네요. 네. 네. 일단은 이게 변호사의 역할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권리를 이제 가진 사람이 권리를 이제 돈 주고 사는 사람한테 부드럽게 이전해주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드렸듯이 비즈니스 매매는 물건을 넘기는 건 변호사의 도움 없이 그냥 돈 주고 물건 넘겨주면 그만인 거고 영업권은 두 분이서 합의하시면 끝입니다. 근데 이제 리스,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답을 먼저 얘기를 해버렸네요. 그 가게를 매매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장소죠, 장소. 그 임대차 계약이 있지 않습니까? 네. 건물주가 따로 있죠. 네. 그래서 장사를 하는데 뭐 관리도 좋고 채틀도 좋지만 일단 건물주가 새로운 세입자가 장사를 할 수 있도록 그 리스를 승계를 할, 리스 승계에 대해서 동의를 해주고 새로운 사람의 리스를 떠안고 그 리스 바탕하에서 그러니까 그 임대차, 새로운 임대차 계약 안에서 원활하게 일정 기간 동안 장사를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줘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바로 변호사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네, 뭐 6개월을 하든지 1년을 하든지 네. 어떤 계약 조건 안에 그 기간이 들어가고 이런 걸 네.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그래서 랜드로드가 건물주가 승인을 동의를 하지 않으면 가게를 넘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물건은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팔면 되고 네. 권리도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팔면 되는데 리스 권리가 승계가 안 되면 사는 사람은 호공에 떠서 장사를 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리스 관련된 부분이 이제 변호사가 주로 하게 되는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부동산은 넘기는 방법이 뭐 등기를 통해서 이전한다든지 아니면 디드를 통해서 이전한다든지 좀 특수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반드시 변호사의 개입이 필요한 거죠. 네. 아, 그렇죠. 예. 모든 뉴질랜드는 그런 식으로 형태가 이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 네. 뭐 최근 이런 어떤 비즈니스 매매나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사례건 같은 게 있으셨나요? 네, 비즈니스 매매가 요새는 사실 좀 많이 빈번하더라고요. 네. 근데 안타까운 게 이제 장사가 잘 돼서 이제 다음 사람한테 또 제 값을 받고 넘기고 그분도 이제 그거에 따라서 장사를 잘하고 또 다음 또 값을 좀 올려서 매매가 되고 이러면 참 좋은데 최근에는 좀 장사들이 좀 잘 안 돼서 네. 뭐 본인이 투자한 금액도 못 받고 파는 이런 경우가 좀 많이 보여서 굉장히 좀 가슴 아픈 상황이긴 합니다. 권리금도 뭐 권리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그렇죠. 못하는 경우도 생기고 이런 게 있잖아요. 예. 네네. 그다음에 또 뭐 악덕 그 건물주 때문에 네. 그 뭐 채 그 장사를 지속하실 수 없고 네. 렌트비를 뭐 갑자기 올린다든지 네. 아니면 뭐 계약 갱신을 안 해준다든지 하는 네. 식으로 해서 중간에 거액을 주고 산 비즈니스인데 복 설비 다 떼어가지고 나가셔 뭐 이런 불상사가 생기기도 합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아까 질문하셨던 비즈니스 매매라든지 변호사 역할과 관련돼서 제가 리스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최근 사례 중에는 이제 어떤 게 있었냐면은 이제 이 나라는 그러니까 리스 계약이라는 게 임대차 계약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생각하는 리스하고 좀 달라요. 임대차 계약하고 네. 이 리스가 승계되는 부분하고 그래서 일단은 계약서에다가 랜드로드하고 건물주하고 자기하고 이렇게 쓴 계약서는 그냥 계약서이고요. 네. 그 디드라는 걸 작성을 하게 됩니다. 한국에는 없는 개념인데 그 디드라는 걸 작성을 하게 되면은 그 주인이 건물을 팔거나 해도 여전히 자기가 임대차 계약을 유지를 할 수가 있거든요. 한국에서 가장 이슈화되는 게 건물주가 이제 건물을 팔 경우에 네. 그 계약은 이제 양 당사자 간에 관련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전 건물주하고 나하고 계약, 제가 만약에 세입자라고 하면 이전 주인하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주인하고 저하고 계약이죠. 근데 현 건물주가 만약에 건물을 팔았다. 그러면은 내가 세입자로서 이 건물에서 그 세입자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새 주인하고 나하고는 아무런 계약 관계가 없기 때문에. 공중에 뜨게 되겠네요. 공중에 뜨게 네. 되죠. 그래서 한국에서는 법적으로 강제를 해서 뭐 세입자를 보호한다는 특별법을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영미법에서는 커먼로에 따라서 디드라는 걸 작성을 하게 되면은 새로운 주인한테도 미치게 되는 영향력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등기하고 비슷한 효력을 갖게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그 작업을 할 때 반드시 변호사가 필요하고 제대로 작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네요. 예. 네. 건물이라는 것은 이 비즈니스 하는 분하고는 상관없이 움직여 이게 누구에게 팔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물론이죠. 네네 이런 디드 같은 것을 해놓지 않을 경우에는 예. 이게 팔렸는지 안 팔렸는지도 잘 모를 경우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네. 그래서 디드는 어떤 식으로 돼 있냐면 예전에 뭐 한국에서 보시면은 그 등기 권리증이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네. 랜드로드가 첫 번째 세입자한테 권리를 이전하고. 그 다음에 또 그분이 그 세입자가 만약에 비즈니스를 다른 사람한테 넘겼다 그러면 그때 랜드로드한테 승인받고 그 세입자가 그 다음 사람한테 이전하고 그 다음에 또 팔고 사고 팔고 하면서 계속 이렇게 쭉 해서 저희는 체인이 맞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체인. 그래서 A가 B한테 넘기고 B가 C한테 넘기고 C가 D한테 넘겼는데 내가 E한테 산다 이렇게 되면은 체인이 안 맞게 되죠. 네. 그래서 그때 이제 그 DB의 체인을 정확하게 확인을 할 수 있는 법률 전문가가 필요한 거고요. 실제로 이제 뭐 한국 분들이나 동양 분들끼리 그냥 아니 뭐 아는 형님끼리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대충 네. 넘어갔다가 네. 이제 건물주가 이제 확인을 한 다음에 세입자는 D로 돼 있는데 엉뚱한 E가 와서 뜩 하고 있으면 리스를 캔슬해 버릴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당장 퇴거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불법 점유자로 형사 책임을 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비즈니스 매매를 하다 보면 가끔 아는 분끼리 거래를 하고 변호사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리스가 채 승계되기도 전에 먼저 들어가서 장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게 랜드로드한테 이제 적발이 되면은 리스가 캔슬될 수도 있는 심각한 사례가 되거든요. 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 비즈니스 매매에 있어서는 좀 더욱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네요. 네. 네. 뭐 집을 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네. 뭐 사업체를 이렇게 비즈니스를 하나 차리는 것도 굉장히 이게 중요한 일이잖아요. 네. 네. 다들 이제 그때 가장 큰 돈이 네. 왔다 갔다 되고 네. 네. 그리고 이제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뭐 차려놨는데 주인이 건물주가 네. 나가라고 해서 네. 뭐 어쩔 수 없이 이 권리금을 받지 못하고 네. 가게를 빼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어요. 네. 이제 굉장히 불안한 사례인데 네. 그럴 때 어떤 좀 이 비즈니스 하는 그 사람들에게 어떤 도움이 될 만한 뭐가 있나요? 그러니까 디드를 잘 보셔야 돼요. 그 디드라는 게 처음에 나는 지금 예를 들어서 건물주가 A고 B가 이제 원 세입자고 B가 C한테 넘기고 C가 D한테 넘기고 해서 쭉 체인이 와서 저까지 왔다라고 쳐도 제가 E라고 쳐도 A하고 B하고 사이는 디드를 잘 읽어봐야 돼요. 그 안에 들어있는 게 쭉 권리와 의무가 나한테 승계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전부 다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고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데 시티의 이제 퀸스트리트에도 보면 그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길거리를 다 막아놓고. 네. 그래서 데몰리션 클로즈라는 게 가끔 들어갑니다. 건물주 입장에서는 미안하지만 어떤 이유로 인해서 대규모 공사를 하게 되면 너는 계약 기간이 남아도 나가야 돼. 이런 게 들어있는 게 있어요. 아, 네. 근데 생각보다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괜찮아. 문제 없어. 지금까지도 문제 없었으니까 앞으로도 문제 없겠지라고 생각을 해서 인수했다가 가게를 시작한 지 2년도 안 됐는데 공사를 시작해가지고 가게를 나가야 되는 계약 기간이 남았다고 아무리 항변을 해도 이미 10년 전에 만들어진 그 디드에 네. 거기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그 어쩔 수 없이 건물주가 요청을 공사를 때문에 요청을 하면 나가야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근데 실제로 이런 경우는 아주 많이 생기는 경우 중에 하나이고요. 변호사가 소송을 당하는 것 중에 하나죠. 아, 그렇군요. 네. 미리 디드라는 것을 이제 작성을 했기 때문에 네. 변호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즈니스 하시는 사업주에게 모든 것을 다 자세히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잘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그, 뭐, 일부 변호사들 같은 경우는, 뭐, 이제, 비즈니스 매매에 잘 익숙하지 않은 변호사도 있고, 또는 너무 바빠서 간과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이런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거가 변호사 몰라서 그런 일이 생기는 건 아니고, 대부분 네. 부주의해서 생기는 문제죠. 아, 그렇군요. 네. 그럼 혹시나 그런 일이 벌어졌을 경우에는, 네. 변호사의 책임이 더 큰 건가요? 아니면 비즈니스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의 책임이 더 큰 건가요? 일단은 뭐 돈 주고 변호사한테 자문을 맡겼으니까 네. 업무를 제대로 못한 사람의 책임이 크겠죠. 아, 참 그렇죠.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네. 네. 뭐 이제 뭐 10년 전이건 20년 전이건 그런 계약 조건이 들어 있었다고 하면은 어쨌거나 그걸 알고 비즈니스를 시작해야지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네. 잘 알아봐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아, 잠시 후에 음악 듣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영광과

주가 걸어가신 발자국 위에 내 발을 보게네. 틀림없이 인도하시는 나의 아버지 주님의 영광 내 삶을 통해 SPM 남태평양 선교방송. 네, 지금 디도에 대해서 이제 계속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이제 듣다 보니까 사업주가 계약을 할 때 1년이나 2년이나 그건 사업주가 정할 수 있나요? 기간을? 보통은 이제 계약 기간, 그러니까 임대차 기간은 네. 그 새로 이제 새로 넣는 세입자분하고 원세입자하고 네. 이제 건물주하고 기간을 정하게 되죠. 근데 그러다가 뭐 한 뭐 3년, 5년 막 이렇게 정해놓게 되면은 계속 비즈니스 너무너무 잘 돼서 계속 하고 싶은 마음이 들면은 뭐 별 문제가 없지만 뭐 1년을 해봤더니 이거는 정말 내가 감당해낼 수가 없겠다. 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네. 3년 계약을 했지만 아, 나는 1년 안에 이 가게를 좀 안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경우에 네. 그 2년이란 기간은 어떤 식으로 해결이 되나요? 그 기간이 남아있을 때는? 기한이 남아있으면 어쩔 수 없이 세입자가 다 부담을 하고 이제 거기서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할 수 있는 옵션은 비즈니스를 팔든지 아니면은 그 보통은 이제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자기가 비즈니스를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렌트비도 못 내고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은 네네. 이제 매니저를 이제 광고를 내가지고 네. 이 사업체를 대신 운영해 줄 사람은 찾습니다. 아~ 수익을 나면 대신 가져가시고 대신 렌트비는 꼬박꼬박 내주세요. 뭐 이런 아~ 상황이 생기기도 해요. 네. 그래서 가끔 이제 광고에 보면 비즈니스 공짜입니다. 그 대신 수익도 가져가시고 책임도 지셔야 됩니다. 네. 라고 나오는 게 있는데 이제 그런 경우가 사업주가 이제 운영을 하다가 뭐 몸이 아프다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사정으로 더 이상 사업을 영위할 수는 없고 계약 기간은 한참 남아있고 이제 이런 경우에 이렇게 생기는데요. 네.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근데 계약이기 때문에 얼마인지 기간 서로 합의해서 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세입자의 입장이나 건물주의 입장이 사실 첨예하게 그 이익이 상반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떨 때는 건물주의 변호사로서 일을 할 때는 처절하게 건물주의 입장에서 쓰고요. 세입자의 입장에서 할 때는 이제 처절하게 세입자 쪽에서 서는데 네. 그 내용이 조금 틀려요. 어떤 게 유리한지 건물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건물주의 입장에서는 렌트 리스 기간이 일단은 긴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리스 기간이 길고 갱신 권한은 뭐 여러 번 있거나 뭐 한 번 있거나 큰 상관은 없는데 건물주의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그 수익을 얻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갱신 권한을 주어주는 게 좋아요. 그렇게 되면 건물주가 원하는 대로 갱신을 해주거나 갱신을 안 해줄 수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렌트 리뷰라고 있어요. 렌트비를 중간에 올릴 수 있는 그 기간을 보통 잡아놓는데 그 기간이 갱신, 그러니까 계약 기간이 끝나는 거하고 안 맞물리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그게 딱 맞물리면 렌트비를 빡 올렸을 때 세입자가 나가겠다 그러거든요. 아, 네. 그래서 그걸 건물주 입장에서 할 때는 엇갈려 나가지고 네. 건물 렌트비를 올려도 세입자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형식으로 갔고요. 네. 아, 그 제한선이 정말. 있지 않나요? 제한선이 있는데 보통은 마켓 렌트 리뷰하고 CPI 렌트 리뷰를 하는데 마켓 렌트 리뷰를 할 경우는 마켓에서 내가 원하는 밸류에이션 밸류를 데려다가 마켓 렌트가 현재 이만큼이다라고 주장을 하면 되고요. 세입자도 이제 물론 자기가 밸류를 데려다가 그 이제 밸류에이션을 할 수가 있죠. 서로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그 적정선에서 이제 고안해서 결정이 되는데 보통은 랜드로드 쪽이 막강한 갑의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렌트비가 대폭 인상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현장에서 지금 이제 셰프로 일을 하고 계신데요. 또 가게를 또 열심히 또 알아보고 계시는 중이시라고 하니까 굉장히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 김기웅 셰프님께서는 또 뭐 어떤 이런 과정에 대해서 비즈니스 과정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많으실 것 같아요. 한번 여쭤봐 주시겠어요? 저는 사실 가게를 알아볼 때마다 제일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보통 통상 얘기하는 아웃고잉들, 뭐 지출 비용이라든지 또 거기에서 발생되는 영업 수익에 대한 그 우리가 통상 얘기하는 권리금이라는 구조를 어떤 형식으로 잡아가서 계약을 하는지 뭐 통상은 뭐 10개월에 뭐 수익을 뭐 합쳐서 뭐 이런 그 롤들이 많이 있는데요. 네. 어떤 롤을 통상 어떤 롤로 이 권리금을 만들어내는지 그런 게 가장 궁금한 부분 중에 하나고요. 그러니까 아웃고잉이라는 부분하고 내 권리금이라는 부분. 내가 얼마를 지불하고 이 비즈니스를 사야 과연 이 적정한 그렇죠. 매출 비즈니스 레이딩이 어떻게 이게 정해지는지 그거 정말 궁금한데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일단은 아웃고잉이 뭔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일단 이제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세입자가 그 자기가 세를 얻는 그 건물 또는 그 공간에 대한 모든 비용을 다 부담합니다. 그 모든 비용이라고 하면 뭐 수도요금, 전기요금 당연히 자기가 쓴 거니까 해당이 되겠지만 거기에 관련된 세금, 그러니까 재산세. 네. 그 다음에 바디캅이 있으면 바디캅 레비. 그 다음에 보험이 들어가면 보험료까지 다 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불합리해 보이죠. 왜 내 건물도 아닌데 내가 세금을 내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뉴질랜드에서 리스홀드, 리스의 개념은 그 한정된 기간 동안 그 사람이 마치 주인이 되는 것과 똑같은 과정을 거치기, 똑같은 권리를 부여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해당하는 모든 금액을 다 내게 돼서 바디캅이 있으면 바디캅까지 내는 거고 세금은 당연히 내는 거고 해서 협의하기 나름이긴 하지만 대부분의 세입자가 모든 비용을 다 부담을 하고요. 네. 그래서 처음에 비즈니스 매매를 하거나 내가 원 세입자로 들어갈 때 아웃고잉이 얼마인지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시티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렌트가 8,000불 플러스 GST로 한 돈만 불 되는데 한 달에 아웃고잉이 한 달에 3,000불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아, 그렇군요. 예, 굉장히 그래서, 크게 차지하네요. 예, 네. 렌트비 10,000불에다가 뭐 정도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 달에 3,000불 정도가 더 들어가면 네. 거의 한 사람의 인건비가 더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아웃고잉이 얼마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아웃고잉이 뭐뭐뭐 포함이 되고 어디까지 포함되어 예, 있는지 그거를 랜드로드한테 뭐 낸다든지 카운슬에나 직접 낸 거 말고도 뭐 전기세, 수도, 뭐 인터넷 이런 건 또 따로 내는 건지 그런 네. 걸 다 감안을 해서 그래야 한 달에 내가 얼마를 지출해야지 이 비즈니스를 영위할 수 있는지 파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군요. 그걸 알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켓 밸류, 아까 말씀하신 그 비즈니스를 도대체 얼마를 주고 사야 적정하냐라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하셨는데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즈니스는 두 가지가 구성이 돼 있거든요. 뭐 리스는 당연히 바닥에 깔려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채틀. 뭐 책상, 의자, 숟가락, 젓가락, 주방기구, 뭐 냄비, 프라이팬 다 합해서 식당을 예를 들면 네. 그런 거는 가치를 측정하기가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장부, 그러니까 회계를 하면서 장부가가 얼마가 남아있는 게 있을 거고 뭐 시세가 대충 있어서 근처의 시세를 보면은 아이 뭐 예를 들어서 25, 25스퀘어 정도 되는 식당의 집기가 어느 정도다라는 건 대충 얼마인지 나오거든요. 네. 근데 권리금은 정말로 측정이 곤란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그 보통은 이제 업종마다 다르긴 하지만 권리금을 뭐 4년치 영업이익 정도로 보는 경우도 있고요. 이제 그 플러스 마이너스를 보는 게 일반적인데 그건 업종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비즈니스를 이제 하기 시작할 때 어디를 사겠다 그러면 실지로 가서 체크를 하잖아요. 하루 판매 금액이 네. 얼마인지 앉아서 아침부터 네. 예, 문 닫을 때까지. 네. 그래서 이제 얼마 대충 얼마 나오는구나. 이래서 네. 가격을 이제 생각하고 따지고 하는 걸 제가 눈으로 네. 이제 본 적이 있는데요. 네. 그것도 도움이 될까요?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아주 필수적인 아, 그렇군요. 중요한 부분 중 하나거든요. 비즈니스를 영위할 때, 그러니까 비즈니스 영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한다라고 봤을 때 내가 한 달에 얼마를 벌어서 얼마가 비용으로 지출된다. 그 남은 부용을 우리가 보통 수익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면 수익을 알려면 두 가지를 알아야 되죠. 비용이 얼마인지, 그 다음에 매출이 얼마인지 두 개를 다 알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비용은 계산하면 나오거든요. 근데 수익은 얼마인지 안 나와요. 그러니까 비즈니스를 사기 전에 그 업장에 직접 가서 수익이 얼마 나오는지 측정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비즈니스는 뭐 회계상 신고를 잘 하시기 때문에 회계 기록으로도 의존을 할 수 있지만 어차피 현금 비중이 일정 부분 뭐 100% 다 세금 신고가 되면 참 좋겠지만 네. 여러 가지 이유로 100% 다 신고가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회계 기록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이제 업장에 가서 실사를 하면서 하루에 돈이 얼마가 들어오고 그다음에 그 얼마가 나갔는지를 한번 측정을 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그 절차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아웃고잉이 어디까지 포함되어 있고 어떻게 지불해야 되는지도 꼼꼼하게 챙겨야 하고요. 네. 네. 권리금을 지불할 때 어느 선까지 이제 그 돼야 되는지도 꼼꼼하게 체크해야 되는데요. 네. 그러면 정말 아, 현재 뉴질랜드에서는 이제 한국 분들이 많은 비즈니스를 하고 계신데요. 네, 네. 이게 굉장히 많이 그 다양하게 하고 계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떤 업종으로 대부분 많이 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또 혹시나 거기서 또 잘 되는 또 잘 되고 있는 업종은 또 알고 계신가요? 네, 지금 뭐 대부분의 이제 한인 분들은 사실 그 서비스 업종에서 이제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 뭐 이제 부동산 쪽으로 일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다음에 뭐 모기지 브로커라든지 부동산에 관련된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이제 많이 사고 파는 비즈니스 중에서는 뭐 식당이라든지 뭐 이제 빨래방이라든지 카페라든지 이런 먹고 마시고 하는 쪽의 비중이 큰데 그 저는 그게 이제 한국 분들이 운영하기도 이제 쉽고 왜냐 앞에 분들이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스시집에 딱 갔는데 주인이 예를 들어서 그 현지인이거나 네. 중국분인가 보다는 아무래도 한국 사람이 주인인 게 한국 사람 또는 일본 사람이 주인인 게 손님들 입장에서도 더 이렇게 안심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비즈니스를 여기서 영위할 때 내가 가게 주인으로 앉아있을 때 손님들이 더 아, 저 사람이 가게 주인이라서 더 마음에 안심이 된다 하는 비즈니스 쪽으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많이 하는 게 이제 스시집도 많이 하시고 그다음에 뭐 카페도 많이 하시고 한식당도 많이 하시고 또 매매도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형편인데요. 네, 이런 비즈니스들이 근데 그게 잘 되는 비즈니스도 있고 잘 안 되는 비즈니스 어느 비즈니스나 마찬가지죠. 그렇죠. 예. 이치나 뭐 예, 이치에 네. 따라서 많이 또 고민을 해봐야 되고. 네. 근데 제가 보기엔 너무 스시집이 많아가지고요. 네. 어떻게 보면 나눠 먹기 같은 느낌이 들 때도 많고. 네. 그래서 이제 흔히 말하는 시골로 이 스시집을 또 차리고자 이제 내려가시는 분들도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아, 김기용 셰프님께서는 실제로 지방에서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아, 지금은 이제 하다가 다시 오클랜드로 내려왔죠. 아, 그러셨구나. 네. 그 지방에서 좀 오래 계셨나요? 네, 한 1년 반 정도. 아, 있었죠. 그러셨어요? 네. 그런데 지방에 그 이제 스시 운영하시는 걸 이제 직접 일을 해보셨는데 예, 어떤 것을 느끼셨나요? 지방이 좀 훨씬 잘 되나요? 난 궁금해요. 일단은 지금 스시 이미 오클랜드에는 사실은 과포화 상태라 그래도 네. 과언이 아닐 수 있을 것 같아요. 스시집은 네. 많이 있고요. 지방은 아직도 모르는 지방 소도시들이 많거든요. 물론 큰 지방 도시에는 이미 다 있습니다. 스시집은 있고 모르는 지방 아주 소규모의 지방에도 몇몇 한국 분들이 들어가 계세요. 아, 그만큼 근데 네. 지방 같은 경우는 그냥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마인드 있으신 분이면은 지방에서 오픈하시면 정말 뭐 비즈니스 잘 차렸다라는 말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지방은 기존 그 서비스 업체들이 적어요. 그러니까 네. 음식점들이 적기 때문에 뭘 해도 잘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중에서 스시집 같은 경우는 이미 뉴질랜드에서는 자리 잡은 음식 중에 하나예요. 대표적인 건강음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일단 지방 어디를 가서 뭐 스시집을 오픈하신다 그래도 제 경우에는 네. 오클랜드에 비해서 같은 투자 금액이라 그러면 더블 이상 아마 매출이 되지 않을까. 아, 그래요. 제가 네. 근무했던 데도 마찬가지였고요. 네, 그렇군요. 같은 인수 금액이라 그래도 매출 규모는 아마 더블 스코어 이상 갈 수 있는 비즈니스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은 해요. 그렇군요. 네, 제가 경험만 봐도 그렇고. 대부분 이제 콜레지를 떠나지 못하는 이유가 자녀들 이제 학교 문제로 많은 분들이 이제 전 잘 떠나지 못하다가 자녀들이 대학을 들어가는 시점에서 이제 비즈니스를 시골에 이제 가서 해볼까, 지방 내려가서 해볼까, 이런 이제 방법으로 많이 알아본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네. 이제 홀가분하게 두 분이 가서 열심히 일을 하면은 또 소득이 생긴다고 하는데 가장 비즈니스에서 무서운 게 그거인 것 같아요. 계약은 계약자가 2년을 계약을 했는데 2년 후에 재계약이 안 되는 경우 이런 게 굉장히 네. 무서운 일인 것 같아요. 그러면 누군가에게 권리금을 받고 넘겨주는 과정까지 된다면은 별 손해가 없는데 네. 계약을 했는데 건물주가 네. 당신에게 이 더 이상 당신과 계약하지 않겠소 이렇게 된다면은 네. 정말 권리금 자체도 없고 붕 떠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네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사실은 문제가 되죠. 그 계약 기간은 남았는데 네. 더 이상 비즈니스를 영위할 수 없는 상황이 되더라도 건물주 입장에서는 뭐 난 모르고 그 계속 그 계약 기간을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또 야반 도주를 하는 경우도 실제로 생기고요. 근데 일단은 리스 계약의 하나의 이해를 먼저 하셔야 될 점이 리스 계약을 할 때 처음에 계약은 3년, 그 다음에 뭐 갱신을 3년씩 할 수 있는 갱신권을 한 3번, 뭐 이렇게 되면은 총 3년 곱하기 5가 4가 되나요? 3번을 네. 갱신하고 12년. 처음에 3년. 예. 이제 이렇게 되니까, 3년을 한 다음에 이제 세입자 쪽에서 권한이 있어요. 갱신을 요청을 할 수 있는 권한이. 근데 그 갱신을 요청한다 그래서 건물주가 무조건 받아들여야 되는 건 아니고요. 건물주는 그동안 뭐 렌트 밀린 거라든지 어떤 그 디드,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상의 권리 의무에 대해서 위반한 사항이 없을 때 이제 없으면 그 갱신을 승인해줘야 되게 그렇게 계약서가 되어 있는데요. 사실 비즈니스를 3년, 5년 하다 보면 렌트비 하루 정도 밀릴 수도 있는 거고 건물주하고 티격태격 마찰이 일어날 수도 있고 이제 그런 부분이 생겨서 사실은 법적으로는 세입자한테 어느 정도 권리가 보장이 되지만 세입자가 약간 불리한 입장이긴 합니다. 뭐 계약을 전혀 하나도 안 위반하고 그랬다고. 그리고 또 건물주 입장에서도 만약에 나쁜 마음을 먹으면은 렌트비를 왕창 올릴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도구가 있어서 사실은 세입자의 보호가 좀 절실한데 뉴질랜드는 아시다시피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뭐 경제적인 약자를 뭐 특별히 보호해 준다든지 이런 제도는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뭐 상가 세입자 임대차 보호법에서 뭐 여러 가지 보호를 하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물주가 횡포를 부리는데 뉴질랜드는 아예 그런 보호 제도가 자체가 없기 때문에 더 이제 본인의 권리를 확실하게 이제 챙길 수가 있어야죠. 세입자 입장에서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제대로 뭐 많이 아는 것이 힘이 되겠어요. 네. 네네. 정보를 많이 수집을 하고 예. 또 이렇게 전문가 분들을 만나서 많은 예. 예, 많은 것을 정보를 듣고 해서 예. 알고 있어야 네, 뭐 어떤 생각에 이제 생각을 펼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이제 김기용 셰프님께서도 이제 가게 여러 가지 비즈니스에 대해 생각을 해 보실 텐데 궁금하신 게 있으면은 여쭤봐 주세요. 저는 뭐 아직 그렇게 크게 아까 뭐 전부 다 말씀을 주셔서 궁금했던 부분은 많이 해소가 된 것 같고요. 네. 아까 잠깐 그 말씀 못 드린 부분이 있는데 지방 같은 경우는 여기 뉴질랜드는 조금 다른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우리나라에서는 갑과 을이라는 개념이 그 랜드로더가 갑이고 그 임차를 한 임차인이 을인 경우가 많은데 여기는 제가 지방에서 있으면서 느꼈던 게 랜드로더가 오히려 더 잘해줘요. 임차인한테 뭐 크리스마스 되면 선물도 보내주고 왜냐하면 계속 비즈니스를 잘 해줬으면 하는 그런 것들이 왜냐하면 지방 같은 경우는요. 공실률이 좀 높은 도시들이 많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내 건물에 와서 얘가 리스를 하는 게 고마운 거예요. 그런 게 좀 다른 문화고 다른 입장인 것 같은 걸 느꼈고 아까 그거에 반해서 내가 만약 지방에다가 오픈을 하고 싶어서 지방에 어떤 비즈니스를 사던가 아니면 새로 뭐 오픈을 하던가 그랬을 때 나중에 내가 뭐 10년, 20년, 30년 할 게 아니라면 언젠가 매매를 할 텐데 네. 그 부분이 좀 이런 대도시보다 쉽지 않다라는 거는 유념을 하고 지방을 알아보셔야 된다라는. 아, 그렇군요. 네, 그런 비즈니스 매매가 아주 쉽진 않아요. 아. 대신에 저렴한 가격에 오픈을 한다던가 또 저렴하게 좀 더 저렴하게 매출이 높은 가게를 인수를 할 수 있는 대신에 그런 리스크는 있어요. 그렇겠어요. 왜냐하면은 하겠다고 하시는 이 가게를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적게 되니까. 그렇죠. 예, 예. 네. 오클랜드는 아무래도 그렇죠. 굉장히 많은 인구가 살다 보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경쟁이 또 너무 심해진 그렇죠. 거고 네. 사실 저는 지금 일식 셰프로 있는데 지금 스시집이 많다 많다 하지만 전부 대부분 다 테이크웨이. 거의 한 60, 70%는 네. 테이크웨이 점이 대다수고요. 네. 일식을 하는 업체 수는 그리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에 가보면 일식집들이 꽤 많잖아요. 네, 그런 많죠. 그런 셰프들이 많이 들어와서 그 일식 뭐 근데 사실 한국 사람이 스시집을 하니까 네. 가끔 저도 이제 일을 하면서 물어봐요. 네. 일본 사람이냐고. 그걸 여기 그 뉴질랜드 사람들도 키위들도 그걸 굉장히 또 선호하는 것 같아요. 네. 일본 사람이 하는 일본 아무래도 오리지널 스시가 네. 일본이다 보니까 저는 네. 뭐 이런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지금 일식 셰프를 하고 있지만 한식 우리나라 좀 이 이민 인구수가 좀 더 불어나고 그래서 우리나라 음식들이 좀 세계적으로 또 이쪽이 워낙 다문화이기 때문에 이런 데서 좀 성공할 수 있는 음식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없지 않아 있어요. 네. 사실은 보면은 한식집들은 대다수가 한국 사람을 상대로 하는 몇몇 오클랜드에 뭐 특정 업체를 얘기하긴 그렇지만 한국식 그 뭐 뚝배기 뭐 된장이라든지 이런 걸 하면서도 키위 손님을 많이 가지고 있는 업체도 있거든요. 네. 네. 그런 우리나라 한식 중에 예를 들어서 저는 스시 아니고 김밥도 네. 조금 어떻게 개량을 해서 네. 스시도 사실은 일본 정통 스시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한식에 걸맞는 어떤 서비스업이 좀 뉴질랜드에서 활성화되고 네. 좀 더 많아졌으면 스시집보다는 그런 바람이 없지 않아 있네요. 네. 그러니까 창의력을 발휘해서 이게 뭐 무엇인가를 도전을 해야 되는 그것이 숙제죠. 뭐 늘 숙제고. 네.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오늘 자리가 뭐 비즈니스 매매라고 하는데 네. 사실 한식집들이 예전에는 뭐 우리 남 변호사님 잘 아시겠지만 예전에는 그 장기사업비자라는 걸 통해서 거래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아마 지금 많이 줄었을 거예요. 네, 지금 장기 사업 비자가 카테고리가 이제 바뀌고 금액이 네. 많이 올라가면서 사실 비자 때문에 비즈니스를 거래하는 경우는 사실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생업으로 비즈니스를 선택하는 네. 이게 더 많아졌겠네요. 네. 네. 아, 오늘 이제 남영수 변호사님 모시고 또 우리 김기훈 셰프님 모시고 우리 뉴질랜드에 대한 비즈니스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로 알아봤는데요. 아, 도움 말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네. 조심해서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You're my salvation. Oh my Lord.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잃을 때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버려야 I pray for you. 지금 정우의 만남 이렇게 참여하시면 됩니다. SPM 방송국 웹사이트 www.spmtv.kr에 접속하셔서 아 정우의 만나요를 선택하신 후에 청취자 게시판이나 사연 편지함에 궁금하신 글을 남겨주시면 되고요. 청취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아, 오늘도 우리 수요일에는 아, 법률 부동산 이민 상담의 날이었기 때문에 우리 남영수 변호사님 나오셔서 또 우리 김기웅 셰프님 나오셔서 여러분들의 이제 비즈니스를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을 많이 주셨고요. 아, 다음 시간에도 또 수요일 날에는 우리 변호사님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건강한 한 주 보내세요. 감사합니다.